baby, you remind me. I want someone like you. First and never dying. I want someone like her. Nobody knows me, honey. No one like girl. Ooh. If you wanna go there, I'm ready to be with you. No, you're cold. Baby, what you need? Tell me how you feel. Every night I'm thinking of. 해질 때의 바람, 해들 때의 온도 네가 느껴야 할. 저녁부터 아침에 별이른 너의 걸. 좀 이른 어둠에부터 동이 뜰 때까지 널 지키며 into the sun. 24/7 feel like 24. 태양을 향해 뛰어도 가까워지진 않아도. Okay, 그저 잠시 보는 걸.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이 오는 걸. 맞으며 눈을 뜨 Into the sun. You're cold. Nice.